같은 꿈을 꿔서 끝없는 사막 끝에 눈부신 도시는 항상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려.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하겠어. 아무것도 확신할 수도 기약조차 할 수 없어도 Find the Eldorado. 난 지금 떠나려 해. 더 큰 모험에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. 우리 앞에 가만 찾지 그 속으로 그 누구도 모르는 미래를 향해. 너는 나의 전설이 될 거를 The Eldorado. 어떤 날에 폭풍 속에 있다 해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. Oh Eldorado, Eldorado. 낙원을 찾아 바람 소리가 난 들려 어디서 불어왔을까. 금빛 노래 두 눈을 감아보니 조금 더 선명해진 그곳이 아른거려. 시간들이 우릴 스치고 다 펼쳐진 날들